문희의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라 사회주의 내 저곡이여. 한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이 과감하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맞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경의하는 원수님의 영로 따라 이 땅의 기어이 천하제일 강국을 일도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기사입니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내 나라. 불아몽색공화국이 폴폴 휘날리는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민 모두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며 노래 위대한 내 나라의 힘찬 송율이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위대한 내 나라.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가슴 후드워지고 내 나라의 부강본영을 위해 바쳐갈 옥신힘이 용서 숨치는 이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위대한 당의 영로 따라 태양의 전함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전원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갈 맹세로 우리 심장 세차게 고동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 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식민지 노예의 몽이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이 따뜻한 어머니 조국의 품이 안겨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은 과연 그 언제부터였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주체의 사상에 기초한 진정한 인민의 국가,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주체의 37,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민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들어지고 역사의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우리 조국이 필승불패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고연히 솟아올라 그 권위와 위용을 높이 떨치는 자랑스러운 현실은 공화국의 창건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방된 조국당의 창건된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독립국가 건설 사상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한평생을 다 바쳐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 주시었습니다. 해방 후 국가 건설의 초시기부터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유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인민적인 국가사회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조국은 반제 자주비협,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에서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전진해왔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오직 주체의 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전진시키시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고 의지였습니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 조선을 온 세상이 빛내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혁명영도의 전기간 우리 조국을 존엄 높은 김일성 조선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시고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었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님의 당, 수령님의 국가, 수령님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 나가도록 하시어 노동당 시대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시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신 분도 우리 장군님이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오 이 땅의 수령님의 혁명역사가 끝없이 흐르게 하신 분도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총대 중시, 군사 중시 사상과 로선을 받드시어 선군의 복음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전원과 안전을 수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시었습니다. 정녕 국가 건설의 지도 사상과 전통으로 보나 창건의 경위와 강화발전의 로정으로 보나 수령님들의 역사가 끝없이 흐르고 있는 오늘의 숭엄한 현실로 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밑에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는 골출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국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었으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보파하도록 하시고 끝없이 빛내어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도 밑에 우리 공화국 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 치의 트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과 구원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며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악랄한 도전과 중첩되는 난관 속에서도 용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세계를 향하여 비약해 나가는 내 나라의 자랑찬 현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창창한 앞날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있거니 우리 천만 국민은 앞으로도 노래 위대한 내 나라를 더 높이 부르며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강국 백두산 대국을 밤두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 넘쳐나는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어갈 천만군민의 드높은 열의는 시요마다 해도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아, 조국이여. 9월의 푸른 하늘 아래서 기쁨에 젖어 환희에 겨워 내 그대를 불러보너라. 사랑하는 조국을 생각할 때면 애틋한 추억이 앞선다 하지만 아름다운 희망 격동하는 미래를 내 지금 가슴 벅차게 안아보나니 9월은 이렇게 왔구나. 그대는 정녕 경의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왔구나. 그래서 내 나라의 하늘 이리도 푸르고 9월의 명절 이리도 환희로운 것이구나.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에 오버이 장군님 한생을 바쳐 뿌린 씨앗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손길 아래 꽃으로 피고 열매로 주렁지는 아, 내 나라 내 조국. 세상에 부유한 나라, 강산이 수려한 나라 많다하라. 허나 나는 부럽지 않노라. 수령님의 축복이 햇살로 비치고 장군님의 정과 열이 뿌리로 내린 그대 품 떠나 찾을 행복 없나니. 어딜 봐도 수령님 사랑의 자우거리어 있고 어디 가도 야전복 벗을 새 없이 인민 위해 불태우신 장군님 한생이 어린 이 땅에서 아낌없이 바쳐가는 땀방울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여라. 9월의 이 아침 가장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갓 인사드리는 이 경건함,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이 그리움, 숨결로 흐르고 핏방울로 높디노라. 인민의 희망으로 맑게 열린 저 하늘, 인민의 만복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이 땅, 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 이상 속에 그려보던 강국도 오늘에 다 안아보는 이 마음. 어머니라 부르는 내 조국은 나서 자라서만 정 깊은 곳 아니여라.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태양을 모셔 어머니처럼 살뜰하고 어머니처럼 귀중한 품이더라. 아, 저국이여, 나의 저국이여.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이여. 문의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